Track 24. Number 7. Listen and connect each number with the correct place. 1.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2. 어디에서 책을 읽었어요? 공원에서 책을 읽었어요. 3. 어디에서 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4. 어디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5. 어디에서 일했어요? 병원에서 일했어요.